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나요? 남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전립선 비대증, 방치하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이 글에서 전립선 비대증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남성 건강에 적신 후 전립선 비대증, 원인부터 최신 치료법까지 완벽 정리. 나이가 들수록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증상 등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정보부터 최신 연구 동향과 다양한 치료법, 그리고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과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 운동 습관까지 전립선 건강을 위한 모든 궁금증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건강한 삶을 위해 지금 바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전립선 비대증 이해와 치료, 예방법 한눈에 보기. 전립선 비대증 무엇일까요?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중요한 기관으로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정액의 일부를 만들고 분비하는 역할을 하죠. 전립선 비대증은 이름 그대로 이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커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암이 아닌 양성 질환이지만 커진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여 다양한 배뇨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소변을 볼 때 힘을 주어야 하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느낌, 밤에 잠을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자주 깨는 야간뇨, 소변을 참기 어려운 절박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신 연구 동향과 효과적인 치료법. 전립선 비대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며 최근에는 환자의 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신 연구 동향. 최근 전립선 비대증 연구는 기존 약물 치료의 효과를 높이거나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 그리고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최소 침습 치료법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나 염증 반응이 전립선 비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미래에는 더 개인화된 치료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치료법, 약물 치료, 알파 차단제, 전립선과 방광경부의 근육을 이완시켜 소변이 잘 나오도록 돕습니다. 비교적 빠르게 증상 완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주는 약물로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지만 장기적인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최소 침습 치료, 유로리프트, 특수실을 이용해 커진 전립선 조직을 묶어 요도를 넓혀주는 시술입니다. 전립선을 절개하지 않아 성기능에 영향을 덜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줌, 수증기를 이용해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괴사시키는 시술입니다. 역시 회복이 빠르고 부작용 부담이 적습니다. 이외에도 레이저를 이용한 홀랩 수술 등 다양한 최소 침습 치료법이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 경효도 전립선 절제술, 내시경을 이용하여 요도를 통해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잘라내는 전통적인 수술 방법입니다.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증상이 심할 경우 고려됩니다. 건강한 전립선을 위한 예방법. 전립선 비대증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증상 발현을 늦추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 규칙적인 생활, 과로와 스트레스는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컨디션을 관리해주세요. 적정 체중 유지, 비만은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변 참지 않기, 소변을 너무 오래 참으면 방광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소변이 마려우면 바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취침 2, 3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줄여 야간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찬 기운 피하기, 전립선은 차가운 곳에 노출될 때 증상이 악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좌욕 등을 통해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식단 관리, 과도한 육류 섭취자재, 붉은 고기와 가공육의 과도한 섭취는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 섭취 조절, 전이지방이나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보다는 건강한 지방인 불포화지방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및 카페인 제한, 알코올과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하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과 운동. 전립선 건강을 돕는 특정 음식과 꾸준한 운동은 예방뿐만 아니라 증상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립선에 좋은 음식. 토마토, 리코펜. 토마토의 붉은 색소인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전립선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익혀서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등 십자화과 채소, 설포라페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항암 효과와 함께 전립선 건강에 이롭습니다. 등푸른 생선, 오메가3 지방산, 고등어, 연어 등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박씨, 아몬드 등 견과류, 아연. 아연은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견과류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녹차, 카테킨.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항산화 및 항염 작용을 하여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립선에 좋은 운동. 유산소 운동, 걷기, 건강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온몸 건강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3, 4회,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케겔 운동, 골반 적은 운동. 골반 바닥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요실금 예방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증상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5초간 수축하고 5초간 이완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하체 강화 운동, 스쿼트나 런지 같은 하체 운동은 골반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하세요. 위에서 언급한 증상들, 즉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을 봐도 개운하지 않거나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깨는 횟수가 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에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면 더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정확히 알고 관리하세요.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질환일 수 있지만 절대로 혼자서 끙끙 앓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병행한다면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전립선 비대증의 개요, 최신 치료법,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과 건강한 음식, 운동법들을 잘 기억하셔서 전립선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전문의와 상담하여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 글은 교육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증상과 약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하세요. 응급 증상은 즉시 119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